8월 31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구력 합의에 따라 일본이 위로금의 명목으로 주는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을 만든 남조선의 김소경, 김운성 부부가 8월 27일 소녀상을 계속 제작할 입장을 밝혔습니다.